우리나라의 경공업종 산하 공장들에서 새 제품 개발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서만도 성적으로 새로 개발된 기본 품종과 확대 품종은 902여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선교편집공장, 평양양말공장, 류원 평양신발공장과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원료 자재 국산화를 다그치면서 새 제품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